태양절에 점하여 북유럽 진보정당 및 진손단체들의 연합경축모임이 8일 스웨리의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단마르크, 스웨리에, 핀란드 등 북유럽 나라 진보정당, 조선인민과의 진손 및 연대성 단체 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과 스웨리의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 미술 작품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에 이어 성명이 낭독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